잠시 안무 아프니까 멘탱한 춘이를 지은 나 오빠는 말이야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어렸는데 너보다 다섯 살밖에 안 먹었는데 스무 위살은 아래 고맘때 right there I don't want in the one and night day 그저 night day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혼이 활짝 폈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. 시간을 Thank you.